네,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씨. 아유, 그럼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어떻게 감기는 안 걸리셨죠? 예? 감기. 예, 뭐 감기는 안 걸립니다. 예. 김재동 씨 외롭죠? 제가 불쌍한가요? 아니요, 불쌍하죠. 옛날엔 솔직히 좀 불쌍했는데 요새는 예. 불쌍하진 않아요. 옛날에. 예. 그래서 뭐 돈도 잘 벌겠다, 뭐 바쁘고 뭐 불쌍해 뭐. 아유, 뭐 돈이야 뭐. 예. 있다가도 없고 예. 없다가도 있고. 돈에 관련되는 좋은 얘기들도 많잖아요. 또 그 뭐 그 뭐 돈으로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만 친구를 살 수는 없고, 뭐 돈으로 하늘을 날 수는 있지만 돈으로 그 하늘을 살 수는 없고,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침대에서 꿀 수 있는 좋은 꿈을 살 수는 없고, 네, 그리고 뭐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가정을 살 수는 없고, 그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쓸데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로 좀 입금시켜 주시죠. 좋은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고 있어봐요. 뭐. 하여튼 뭐 네. 올 겨울 김재동 씨가 네. 뭔가 좀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많이 또 오늘 그 리플해 주세요. 많은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네. 그중에서 먼저 자신의 고민을 예, 올려주신 네. 그분 네. 사연을 한번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하세요. 제가 노래에 맞춰서 제가 읽. 네. 대장곰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정말 외로운 남자입니다. 전 세상에서 크리스마스가 제일 두렵습니다. 남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모두들 설레어하고 좋아하지만 저는 절대 아닙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친구들마저도 모두 여자친구 만나러 가버려서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여자친구 없이도 알차고 재밌게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장곰님이 올려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대장곰님께서 네. 대장곰님이 남자분이신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데 여자친구 없이도 뭔가 좀 재밌게 놀고 싶다. 네. 방법이 없느냐? 네. 라는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서천 대표라는 분이 네. 서천 대표래요. 네. 아이디가 네.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흠. 곰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동면하는 걸로 아는데. 대장곰, 당신 혹시 불량곰 아냐? 크리스마스건 뭐건 간에 곰이면 곰답게 동면에 들어가기를. 아, 이렇게 좀 나름대로 네. 웃겨보려고 이제 올린 네.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밑에 통키왕 피구라는 분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네. 이분이 또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제들 이해를 하셨군요. 예. 참 다들 빠르십니다. 예. 통키왕 피구. 예, 통키왕 피구 그냥. 네. 통키왕 피구 봤어? 어.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예. 그 고정관념에 젖어 있으면 예. 대충 그냥 흘러가면 잘 몰라요. 그렇죠. 뭐 통키왕 피구 이러면 잘 모르고 예. 그리고 진짜로 길거리 나와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예. 막 달려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뒤통수한테 빡 치고 딱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갑니다. 아, 예, 예.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아이고, 참,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네. 통키왕 피구라는 분이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푸는 늘 크리스마스에 나오던데, 그럼 그놈도 불량곰인가?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네. 예. 아, 오늘은 다들 늦게들 이해를 하시죠? 그게 아니고 이제 재미가 없다고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되는데 재미없다고 그래요? 네. 잘해요. 진짜? 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네. 뭐 없을 수도 있죠. 다음 그 아이디는 예지 아빠라는 분입니다. 예. 예지 아빠. 네. 이거 정말 잘 됐군요. 허허, 크리스마스에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예지랑 좀 놀아주세요. 와이프랑 외출하려고 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 중이에요. 잘 됐네. 잘 됐네. 아기나 봐라. 예, 예. 크리스마스 때 할 일이 없으면 예, 예. 애하고 같이 애하고 캐롤도 부르고 예, 예, 그럼 예지. 좋죠. 자, 다음은 네. 바람난 가죽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아, 이분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달아주셨습니다. 이 방법입니다. 호남 고속도로를 타서 광주 톨게이트에서 나갈 때 여기서 집중. 3번인가 4번인가 그쪽 출구에 나가보세요. 아가씨가 굉장히 예뻐요. 한동안 광주에서 서울을 일주일 간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운전 면허증이 없다면 영등포역에 가셔서 철도회원 전용표 끊는 곳을 찾으세요. 그쪽 아가씨가 예뻐요. 그쪽 아가씨가 예뻐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찾아서 데이트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이야, 정확하게. 그러니까 밑에 로즈메리아스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로즈메리아스. 님이 일단 먼저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메일을 주세요. 근데 저는 여잔데 혹시 표 파는 사람 중에 남자는 없나요? 자세히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바람난 가죽이란 분이 그 밑에 또 리플을 달아줬습니다. 상세하게. 이 두 분은 무슨 상담하듯이 그렇게 주고받았어요. 바람난 가죽이라는 분이 지하철 표 파는 사람은 남자들이 99% 이상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연령대가 조금 문제인데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야,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호남 고속도로 3번, 4번 눈여겨 봐야겠다. 가서 내일 둘이 광주나 한번 갈까요? 광주 오래간만에 기차도 한번 타고 싶고. 그렇네. 다음 분 헤이즐넛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애인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몇 년간 님 크리스마스 날 가족들과 함께 보신 적은 있나요? 크리스마스에는 애인과 함께 하라고 만들어진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날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예쁜 케이크를 사들고 부모님께로 찾아가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연말에 멋진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애인은 내년에 만들면 됩니다. 절대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적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보내자. 네. 그럼요. 크리스마스는 또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죠. 그 애인이 없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술 많이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술 먹고 크리스마스 캐롤 막 따라 부르면서요. 애인하고 손잡고 지나가면 시비 한 번씩 걸고 그러면 재밌는데. 좋으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그 애인 없을 때는 할 수 있지 언제겠어요. 예. 그리고 신성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신성한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빙자한 아이디들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로 승부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동화에까지 침투했던 그 못된 무리들이 네. 자,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아이들의 동심에 또 상처를 입히는 오늘 아이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크리스마스에 공개 고발합니다. 이분 공개 고발합니다. 진짜 이분 루돌프 가슴 커 이분 맞죠? 이분 제가 끝까지 저희 KBS의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분 꼭 잡아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꼭 핸들과 그랬대 그분과 꼭 동방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분들 이러지 마세요. 재판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루돌프가 뭐? 루돌프 가슴 커? 안 됩니다. 봤냐고. 이제 봤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봤냐고. 어떡하겠어 이제. 이제 막 텔레비전에 이제 루돌프가 산타 할아버지를 태우고 가면 옛날에는 그냥 보고 그랬다가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떡할 거냐고 이제. 이 한 분 때문에 어떡할 거냐고 이제.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 참 큰일입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밤 늦은 시간에도 어린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아, 참, 뭐, 하여튼 오늘, 예. 뭐, 크리스마스가 이제 뭐, 다음 주로 다가오는 바람에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시라고 이런 리플을 그럼요. 읽어드렸고요.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갖고 차분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뭐 또 신나게 놀 수도 있고요. 뭐 그럼. 춤도 추러 갈 수도 있고 술도 먹을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하지만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